해. 그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가에 짐은 눈 말로 깨내네. Look at me, look at you. 누가 더 아플까? You smile. 누가 you are? 두 눈에 빛나물 흐르게 된다면 so sorry. 누가 you are? 날 어떡해? 지우게 된다면 so sorry. I'm not sorry. 나 어떡해.